HUBS 눈이 아닌 귀로색을 마주하다 시멘틱 컬러 벌써 2022년 11월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하루는 참 긴데 한 달은 너무 손살 같고 또 1년은 섬광 같아요. 정말 눈 감았다더니 2023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11월은 어땠나요? 분명 연초에는 큰 다짐과 결심이 있었던 것 같은데 벌써 올해를 11달째 지내다 보니 조금은 권태가 느껴지지 않나요? 저는 얼른 종강이나 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의 소중한 하루와 한 해를 그냥 내팽개쳐버릴 순 없죠. 그래서 오늘은 인생의 파업 선언을 하고 싶은 마음을 꾹꾹 참고 나름 소심한 반항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심술을 가득 담아 반항의 색으로 준비했습니다. 어떤 색인지 궁금하시죠? 시멘틱 컬러, 오늘은 어떤 색을 들어볼까요? 눈 감고 첫 곡 들으면서 같이 추측해봐요. 검정 치마의 CK더스 오늘의 색, 어떤 색인지 감 잡으셨나요? 오늘도 가수 이름에 단서가 있었습니다. 바로 가수의 이름 검정 치마에 담긴 색, 검정입니다. 영어로는 블랙, 한국어로는 검정, 검은색 혹은 흑색이라고 불리는데요. 검정의 어원은 분명하진 않지만 삼국사기 지리지에 남겨진 고구려 백제 가야의 지명에 한국어 까만색 혹은 검은색에 대응되는 단어가 보입니다. 이를 통해 검정이 삼국시대 또는 그 이전부터 고대 한국어에서도 쓰인 단어라고 짐작할 수 있어요. 감감무소식이라는 표현에 사용되는 감감이나 깜깜, 까맣다, 캄캄, 컴컴도 검정과 관련된 단어로 추측됩니다. 소수의 의견이지만 단군신화 속 옥녀가 상징하는 곰부적과 연관지어 신을 가리키는 순우리말인 검이나 곰, 검따 등이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고 보기도 한답니다. 검정은 거의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죽음이나 공포의 감정을 나타내는 부정적인 이미지의 색으로 여겨지죠. 동양의 저승사자가 검은 옷을 입고 등장하고 서구식 장례에 검은 옷을 입고 참여하는 전통 또한 이러한 인식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한편 검정은 저항이나 반항을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반항적인 이미지 하면 가죽 자켓을 입은 락밴드의 모습이 떠올라요. 검정이 락 음악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것도 검정이 표상하는 저항의 이미지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곡도 모두 반항기를 가득 담은 곡으로 준비했는데요. 그럼 곡 하나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 나눠봐요. 1975의 The Sound. 오늘 소개해드릴 검은 빛을 가득 품은 가수는 밴드 The 1975입니다. 한국 팬들은 The 1975라고도 부르는 이 밴드는 알터너티브 록밴드입니다. 알터너티브 락이란 한동안 락 장르에서 주류로 통했던 강렬한 헤비메탈의 대안으로 떠오른 락 장르로 모던 락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들의 초기 음악은 알터너티브 록 범주에 들어가지만 방금 듣고 오신 곡을 비롯해 최근 발매한 곡들은 곡마다 성격이 달라 음악적 성향을 하나로 규정하기는 어려워요. 모든 색이 한데 섞이면 검정색이 탄생하듯 더 1975의 찬란한 음악들을 한데 모으면 블랙이라는 단어로 집약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1975는 같은 음악 시상식에서 최악의 밴드상과 최고의 밴드상을 받은 적이 있는 독특한 이력도 갖고 있습니다. 밴드 초기에는 흔한 록밴드의 전형을 보여주는 음악 때문에 평론가들 사이에서 혹평이 자자했어요. 데뷔 초반인 2014년과 2015년에 최악의 밴드에 무려 두 번이나 이름을 올리기도 했고요. 하지만 점차 다양한 음악적 시도와 밴드의 프론트맨인 매튜 힐리의 자전적 이야기를 담은 진솔한 가사로 그들만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최근에는 평론가들도 인디밴드들도 인정하는 록밴드로 자리매김했답니다. 다채로운 선율을 록이라는 장르 안에서 정갈하게 연주하는 더 1975의 곡, 또 들어보고 싶지 않나요? 그럼 검은 빛의 선율, 지금 바로 들어봐요. 더 1975의 Love Me. gonna say? Killing famous, let's be friends. Betray weakness, say something important. 반항에는 큰 용기가 필요하죠. 첫눈에 반한 상대에게 잘 보이기 위해 시작한 반항이 불안한 미래를 향한 도전으로까지 성장한 이야기. 오늘은 주인공 코너의 청춘 성장담을 담은 영화 싱스트리트를 소개합니다. 코너는 전학 가게 된 학교에서 라피나를 보고 첫눈에 반하는데요. 누가 봐도 너무 멋진 라피나에 반해 자신은 너무 찌질하다는 사실에 절망합니다. 하지만 이내 쿨한 사람이 되고자 엉성해 보이지만 싱스트리트라는 이름의 밴드를 결성합니다. 그렇게 합주도 하고 노래도 만들며 제법 쿨한 락밴드가 되어가는데요. 펑키한 머리와 검정 옷에, 검정색 눈화장까지 장착하며 락앤롤 정신에 깊이 빠져든 코너는 그동안 자신을 억압하고 규제했던 어른들과 부당한 학교의 규칙에 음악으로 저항합니다. 그렇게 락과 함께 코너의 움츠러든 어깨는 점차 펴지기 시작하는데요. 공기처럼 존재하던 부당한 권위에 굴복하지 않는 것을 넘어 이제는 스스로의 미래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자신이 사랑하는 락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 연고도 없는 런던행을 과감하게 택합하죠. 거친 폭풍이 치는 바다를 뚫고 미래를 향해 항해하는 코너. 우리에게 두렵더라도 용기 내어 내일을 향해 질주하라고 이야기해주는 것 같아요. 너무 판타지 같나요? 저는 내일이 두려워질 때 이 영화를 다시 보는데요. 묵묵히 런던으로 떠나는 코너의 뒷모습과 함께 재생되는 영화의 OST가 숨어있던 마음속 용기를 증폭해줍니다. 잠시 멈춰있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그 곡, 바로 들어볼까요? 싱스트리트의 Drive It Like You Stole It. 칠 색잡, 알아두면 쓸데없는 색깔 잡정보. 여러분, 오목이나 바둑 둘 줄 아시나요? 저는 초등학교 때 연습장에 연필로 삐뚤빼뚤하게 줄을 가득 긋고 친구들과 아날로그 오목을 했던 추억이 있는데요. 오목은 알아도 바둑은 할 줄 몰라서 친척 어른들이 바둑하실 때 옆에서 동생과 알까기를 했던 기억도 나네요.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은 만져봤을 이 바둑알. 알고 보면 크기가 다르게 드셨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검정이 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검은색에 가까울수록 물체 크기가 작아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때문에 완전히 같은 크기로 흰 돌과 검은 돌을 만들어도 우리 눈에는 검은 바둑돌이 더 작게 보입니다. 그래서 검은색 바둑돌을 흰색 바둑돌보다 약간 크게 생산한다고 해요. 겉보기엔 흰 돌과 검은 돌 사이에 큰 차이가 없어 보여도 무게 차이 때문에 검은 돌이 알까기에 더 유리합니다. 저는 흰색을 더 좋아해서 항상 흰 돌로 알까기를 했는데 이제야 제가 그동안 항상 지기만 했던 이유를 알겠네요. 앞으로는 무조건 검은 돌을 골라야겠어요. 여러분도 알까기를 할 기회가 생기면 앞으로는 꼭 검은 돌을 사수하세요. 르세라핌의 No Celestial. 무한한 줄 알았던 시간도 언젠가는 끝난다.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시간에는 끝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해피엔딩은 존재하지 않는 것인지 모르지만 해피콤마는 분명 존재한다. 삶에 있는 행복한 쉼표들을 향해서 나아간다. 잠깐 멈췄다가도 이어가기 위해서. 비록 권태로워서 지금 이 순간이 얼른 끝에 다다르길 바라도 언젠가는 지금을 추억하는 때가 오겠죠? 일상에 쉼표가 필요한 요즘. 여러분에게 저희 라디오가 해피콤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시멘티 컬러는 말괄량의 색 검정이었습니다. 다음 주가 저희 시멘티 컬러의 마지막 화입니다. 저희 라디오 마지막 화까지 계속 함께 해주세요. 그럼 다음 주 금요일에도 또 만나요. 지금까지 PD 권유나, 기술의 신의 손 엔지니어 윤리경, 저는 천상의 목소리 아나운서 박일인이었습니다. HUBS